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.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노래와 좋은 향기로 가득한 너와 걷는 길 기억하니 처음 내게 고마워 지쳐있던 가슴이 다시 숨쉬고 가난해진 마음이 빛을 찾았어 영원토록 이렇게 너의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 우리 둘만의 세상에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너